나 이상해 내 맘이 자꾸 멍하니 하늘만 보고 널 보내야만 한다는 슬픈 생각에 나 또 울어 멈추려고 애써 봐도 온통 나 보고 싶다고 돌아오라고 아직 기다려